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청년지부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축전을 보내주신 다섯돌 기념 제1번 조선인 중앙대회가 20일 도쿄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허정만 청년중앙상임위원회 우의장과 청년중앙일꾼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꾼들, 청년지부위원장들, 간도지방의 청년일꾼들 등이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 보고자는 주최 100일 2012년 7월 20일 청년지부 일꾼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축전은 제1조선인운동의 전략적 목표와 과업들을 밝혀준 백과전서적인 투쟁지침인 동시에 청년일꾼들과 제1조선인들에게 한없이 자유로운 사랑과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안겨준 백승의 무기라고 격찬했습니다. 뜻깊은 5월에를 역사의 새겨질 전환의 해로 빛내이며 제1조선인운동의 새 리정표로 될 청년 제24차 전체대회를 향한 총공세를 힘있게 보여나가자고 그는 호소했습니다. 대회에서는 경야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